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마켓11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날씨가 오늘도 상당히 덥죠? 바깥에도 오늘 뭐 벚꽃놀이라서 사람들 좀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방송국이 3일째 지금 사우나죠. 사우나에 사우나. 네. 그래갖고 옷도 좀 웃통도 벗겨야 되는데 그것도 예의도 아닌 것 같잖아. 네. 그래서 또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니까 오늘 혹시 방송에 땀 흘리더라도 여름에 난닝구 방송 이런 거 한번 하나요? 정 이러면 안 되지. 이건 곤란하지. 난닝구 방송. 그래서 내가 짜증나갖고, 이거 도대체 이게 어디 거니? 에어컨이? 네. 삼성이나 LG 거 뭐라 했더니, 다행스럽게 삼성 LG가 아니야. 네. 외국 거야. 외국 거. 그래서 할 말은 없어요. 지금. 네. 오늘 시장, 120분,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오늘도 외국인에 대한 쪽 매도가 나올까 이렇게 주목을 했었는데 네. 거래소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20억 매수, 코스닥에서 네. 200억 이제 매도. 그래서 네.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이 뭐 일단은 거래소가 조금 더 탄력적인 이제 뭐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탄력적인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시장에 대한 매수에 대한 흐름은 유가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조정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한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브라질 시장에 대한 쪽은 살짝 반등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유가가 살짝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유가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그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기에는 맨 오른쪽 상단부에 있는 네. 차트인데 유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는 또 이번에 또 그 저거 될 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죠. 지금 보면은 이번에는 산유량 동결에 대한 쪽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었고요. 네. 반면에 지금 엔화 엔달러 환율에 대한 강세 뭐 네. 이 부분 때문에 일본 시장에 대한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 시장에 대한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한국물 ETF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에 대한 흐름 왼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차트인데 네. 이 조정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리 가격도 같이 지금 하락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이 최근에 유가와 함께 더불어서 진행이 됐었고요. 네. 여지 그 금 가격이 또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안전자산에 대한 쪽을 좀 선호하려는 그런 현상에 대한 쪽이 좀 일부 있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에서 뭐 중요한 이슈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일단 상승하면서 시장에 대한 지수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을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유가 네. 반등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 화학주들, 그 다음에 뭐 태양광 관련주들, 그리고 또 오늘 철강주들. 아주 철강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5월 달에도 또 추가적으로 철강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네.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네. 철강주에 대한 강세 이런 것들과 함께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그 상승세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강세를 이끌었던 제약바이오 조 조정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 네. 특히 제약바이오에서 셀트리온이 이제 램시마 통과에 대한 쪽 때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네. 차익실현 물량에 대한 쪽이 좀 쏟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 뭐 동아ST 같은 이제 개별 그 지금 제약주들 네.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아주 강세에 대한 쪽을 보여주는 흐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전체적인 네. 얘기해 주셨고요. 일단 포스코 올라가니까 우리 또 포스코 하면 또 생각나는 분이 있어. 네. 주동인 전문가. 네. 네. 주동인 전문가님께서 또 포스코에 또 살짝 이제 바꿔서 부강약품을 오늘 하시던데 부강이? 네 부강, 부강 부강이 부강? 부강이 하고? 네네. 진짜? 부강이도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요? 네, 부강 같은 경우도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1월 달에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부강의 이제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는가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래. 그게 약 6조 원 정도 수준에 해당이 된다. 그거는 제가 찾아갖고 잠시 후에 또 설전 시간 때 보여드리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승기 교수. 네네. 내가 나이가 먹었는지 더워서 그런지 네. 까먹었네? 뭘요? 내가 유리하게 관심이 생겼다는 제약주 하나 있었잖아. 뭐였지? 유일한 제약주 대화제약. 아, 그거 100%야? 100%인지 모르겠네요. 100%야? 100% 아닙니다. 증거금 50%. 오늘 1% 상승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 제가 말하기도 쪽팔려서 말을 못하네. 어제 엘러간이 그 인수에 대한 쪽이 안 된다. 20% 빠졌잖아. 때문에 20% 하라 그랬죠. 시간에서 빠졌죠. 예, 예. 예, 예. 그거는 이제 저기 그 그거 조세 회피 때문에 막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거기는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그거는 보통 그런가 하면 증권의 위반이면 SEC에 이런 데 규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미 재무성에서 들어갔어요. 네. 재무성들에서 그거 쉽지 않아. 네. 쟤들은 뭔가 그 야류가 있었던 거야, 걔네들이. 네네. 그래서 엘러겐이나 제품이랑 상관없이 이거는 어떤 그 조세피 네. 그런 거 세금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 회사는 뭐 주식이랑 아무랑 상관없는데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외국인이 오늘 아침부터 삼성전자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좀 사고 이런 거라서 수초가부터 좀 사는 모습 보여줬어요. 삼성전자 내일인가요, 드디어? 네. 내일이 실적 발표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거의 3년 동안 3년이었죠. 나 혼자 네. 이제 어, 그 뭐야 그 뭘 발표야 뭐, 그 미리 발 어닝 가이던스 어닝 예 어닝 가이던스 아니 프리 어닝 아 프리 예. 뭐, 그런 거 있잖아 예비 실적 발표 어 예비 실적 어닝 가이던 아니 뭐 있는데 까먹었어 컨센서스 뭐 아 하여튼 가이던스? 더우니까 가, 더우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네. 하여튼 그 실적의 본 실적 하기 전에 미리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삼성전자 3년 전부터 했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높은 분이 얘기했겠지. 야, 뭐 삼성전자만 하니 우리는 왜 안 해? L전자가 내일 모레 처음 하잖아. 알아요? LG전자가? 어, LG전자도 이번에 이제 좀 할만하다 이거지. LG전자. 아니, 하여튼 네. 아니 할만한지 모르겠으나 네. 기분 나쁜 거죠. 네. 기분 나쁜 거죠. 왜 네. 삼성전자만 뉴스가 되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루 다음날 그것도 뭐야? 자존심 있게 나라면 수요일 날 오늘 당장 하겠네. 네. 하루 빨리. 하루 빨리. 그런데 하루 늦게 하는 LG전자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특징 중 하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 좀 알아요 혹시요? 어떤 거요? 난 이것들이 같이 올라가네. 어, 한 1, 2주일 전부터 누가 갑자기 토비스 하더니 토비스가 네. 아니라 모르겠고 GKL 파라다이스 오늘 9% 8%씩 올라요? 네네. 이거 이유서? 모르겠습니다. 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근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보게 되면 네. 일단 낙폭과대 순환매에 대한 쪽으로 오. 봐야 되는데 실적 전망치가 올해도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의 일환이 아닌가. 오늘 뭐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네. 그러니까 바닷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한 번씩 다 돌아 올라오는 형태다. 저평가 메리트 부가 레포트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렇게 됐고요. 바로 첫 번째 이렇게 도입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네. 매주 또 수요일날 나오시는 바로 그분이 계세요. 네네. 네, 그분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이슈앤 전략입니다. 마켓 이슈앤 전략의 주인공 좀 소개 좀 그럴싸하게 네. 좀 해주세요. 지금 청주대에서 강의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뉴스에 가끔씩 나오시고, 가끔씩 나오시죠? 뉴스에 나? 아, 뉴스에 가끔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요? 잘 이렇게 종목 뉴스를 보면은 가끔 이제 유호성 교수 이름이 나옵니다. 진짜로? 네네. 필명으로? 필명으로. 손대상. 손대상으로? 네, 손대상이니까. 네. 아, 손대상 나오면 유호성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로? 자, 유호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소개가 전혀 그럴싸하지가 않아요. 그럴싸하지가 않았어요. 아,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진짜 네. 나오네. 네, 나옵니다. 나오죠. 제 화면 잡아주세요. 진짜 나오네. 손대상이라고 치니까 2대1리 온? 호프 전략시황? 네네. 그런 거 하고 있고요. 네. 아, 근데 2대1리에서도 뭐 종목 대결 이런 거 한다며. 아, 모의 투자. 모의 투자. 거기 또 1등 했다며. 네. 나름 자기네끼리 서너, 5명 중에서 하는 거. 아, 7명. 7명 중에 1등이야? 아, 지금은 좀 밀렸어요. 3월은 1등 유지하다가 지금은 밀렸는데. 3월은 1등, 아니. 그러니까 달달이에요. 3월 1등 했어? 네. 거의. 요번에는 2등으로 내가 예측 들어간다. 왜냐면 지금. 우리 방송 나면 한번 1등하고 네.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 내려가. 나 그러나요? 그래. 큰일 났네. 징크스가 있어, 징크스가. 아, 2등 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네. 1등을 계속 하다가. 다음주에는 그 증명으로 컷 갖고 와. 저 또 있죠. 증명으로 보이죠. 알겠습니다. 우리는 안 믿어 그런 거. 아, 오늘 어떤 걸 준비했어요? 오늘은 LCC요. LCC. 아, LCC? 네. KCC가 아니야 LCC? 이게 혹시 내가 아는 LCC 말하는 거야? 개그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니, LCC를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전문적으로 없죠. 이제 아재 개그라고 하죠. 그렇죠. 아재 개그. 네. 진짜 내가 말하는 그 저비용 항공 그 LCC예요? 네. 그렇죠. 오, LCC가. 역시 교수님이 달래. 네.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로코스트 캐리어. 로코스트 캐리어. 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들어서 그 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신화가 있잖아요. 네. 네. 요즘 들어서 이제 저가 항공사가 대형 항공사를 작년에 역전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제가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네. 그게 미친 듯이 날라가고 이거는 다시 봐야 된다. 뭐야? T-Way 홀딩스라고. T-Way 홀딩스. 아, T-Way 홀딩스. 네. 미친 듯이 날라가요, 그게? 미친 듯이 날라갔거든요. 요즘에 엄청 좋습니다. 진짜 올랐네. 네. 실적이 좋아. 근데 이거는 취소. 증거는 100%짜리.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오케이. 근데 이제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다가 비행기가 못 떴어요. 주가도 못 뜨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가 항공은 비행기가 날아가더라고요. 주가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갖고 이번에도 그 작년 대비, 네. 작년 동기 대비죠. 작년 동기에는 뭐 4월 달에 메르스 여파가 좀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그 대비해서 50%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이제 다시 한번 비행기가 고공행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갖고요. 얘기를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잉 쪽에서 2015년부터 2020년 이후까지에요. 수송량 전망을 보게 되면 아시아 쪽에 연 20%가 넘는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이라든가 북미 이런 쪽으로 이슈가 계속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뭐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이 부분은 그 저가 항공은요 국내보다는 유럽과 미국 쪽에서 먼저 진행이 됐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은 LCC 항공사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합치고 그 다음에 뭐 인수되고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아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섬, 네. 섬에 관련된 회사들이 일단은 합병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부터 파생됐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 하나가 더 나오잖아요. LCC가 네. 이제 서울에어라고 해갖고 네. 아시아나 자회사 두 번째 자회사 LCC 항공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대형 항공사에서 그 전에 기존의 그 장거리와 단거리를 모두 했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자회사를 두고 단거리는 노선 넘겨주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거리 쪽이 이제 LCC도 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갖고요. 네. 과연 대형보다는 중소형이 낫지 않을까, 저가 항공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동안, 개인적으로 이제 뭐 프로펠러를 달고 단거리 노선으로 진행이 많이 됐었는데,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하면서 해외에서도 역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쪽만 보면은 연 한 9%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해외 쪽에서는 이제 중국 쪽으로 진출을 못하다 보니까 합자회사를 계속적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바닐라 항공, 피치 항공 이렇게 대표적인 항공사죠. 대표적인 항공사로서 합병을 하고 저가 항공을 유치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5개의 올 한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총 6개의 LCC 항공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국계도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아시아 시장의 성장률이 확실하게 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항공업계에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원래는 항공 해운, 항공 그 운송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네. 여객과 함께 물류. 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물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싼 제품이 물류로 많이 나가죠. 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대표적이고 반도체가 대표적인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으로 물류가 확대가 될 가능성보다는 여객기 쪽으로 일단은 LCC와 대형 항공사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여객기 쪽으로 네. 비교를 해 보게 되면요.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LCC가 대형 항공사를 이겼습니다. 네. 점유율이 54% 정도 정확히 53.8% 정도를 뛰어넘게 되면서 네. 올 한 해 지금 뭐 작년 대비 50% 이상 여객 수송이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진에어의 경우는 그 미국까지 하와이까지 지금 장거리 노선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제 노선을 과연 어떻게 지금 수준을 봐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게 되면 여전히 뭐 대형 항공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외국계는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대형도 역시 떨어지면서 그게 LCC, 저가 항공이 저비용 항공사가 치고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전체적으로 좀 맞물리고 있다. 거기에다가 올해 그 연장 3일, 토, 일, 월 이렇게 네. 쉬는 기간이 앞으로도 한 두세 번 더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뭐 마켓 쉐어 같은 경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역시 LCC의 가장 큰 이슈는 가격 측면이겠죠. 네. 올 초에 제주도에서 LCC와 대형 항공사 서비스 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역시 뭐 대형 항공사의 서비스 질이 네. 훨씬 뭐 좋다라는 얘기가 있겠지만. 결국은 LCC 같은 경우는 결국은 가격이죠. 그래서 네. 대형 항공사의 맥시멈 80%까지 뭐 할인한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뭐 최소 50에서 80%라고 한다면 네. 뭐 우리가 충분히 이용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행기 값만 비교를 해보게 되면 확실히 싸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그 네. 외에 어떤 서비스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요. 네. 확실히 대형 쪽이 더 우세하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뭐 추가 비용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작년인가 올 초에 그게 있었거든요. 대형 항공기와 LCC의 서비스 비교를 했는데 LCC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이 1등을 했어요. 서비스 질뿐만이 아니라 어떤 편의성까지 체크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가격을 중심으로 계산한 거 아닌가? 그러면은 예리한 질문 아니야? 가성비? 가성비 가성비죠 가성비. 아 그럼 네. 가성비란 뭐죠? 결국 가성비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할인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항공사에서도 네. 그런 데 있잖아요. 쿠팡, 뭐 위메이드, 네.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네. LCC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랑 또 연결을 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비행기 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역시 뭐 값싼 만큼 네. 사실은 수고스러움을 좀 부담을 해야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LCC가 싸기는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서는 역시 네. 뭐 LCC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초나 작년 같은 경우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요. 네. 서비스보다는 그 위험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리스크 부분이었는데 네. 이게 그 항공사가 여객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운행 시간을 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나옵니다. 무슨 그렇죠. 얘기냐면 대한항공은 비행기가 엄청 많아요. 네. 그다음에 아시아나도 비행기가 80대가 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섯 개의 LCC 같은 경우 비행기가 적죠. 네. 뭐 물론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비행기 대수를 늘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LCC 비행기 중에서는 아직까지 그 수리를 못 해갖고 못 나는 비행기도 꽤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한정된 수익을 더 발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기장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결국 어떤 서비스 측면으로나 혹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네.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작년과 올 초에 이제 LCC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규정이 네. 되게끔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달만 보게 되면 제주, 이스타, 에어부산, 진에어, 에어부산 문제가 계속적으로 좀 일어났었죠.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비행기 대수와 시간, 네. 기장에 운임하는 시간, 그 외에도 비행기의 기간수, 그러니까 얼마나 됐느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나 아시아항공의 경우 9년 정도 근데 이제 저비용 항공사는 12.9년에서 낮아지긴 했습니다. 11.5년으로 낮아지긴 했는데 여지까지 한 15년 정도를 비행기를 운임할 수 있는 그 기간으로 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간이 줄어들기는 15년? 하지만 네, 보통 15년. 15년 정도 되면은 동체에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아니, 그건 좀 심한 거겠지. 구멍까지 나면 아니, 그거는 지금 북한에 있는 전투기의 뭐 일정 부분은 6.25 때 전투기도 있다 그러는 건데. 아니, 그거는 이제 그냥 심한 거지. 그런 지금. 얘기가 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네. 얘기가. 네. 그리고 농담을 진담으로 하다 그랬네, 내가. 그러면 안 돼요. 네. 농담은 농담으로.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른쪽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비행기를 타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네. 사실 오른쪽 보게 되면 안전 투자 비용이에요. 네. 그래서 안전 교육을 얼마나 시키냐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확실히 뭐 가격 차이가 크게 난다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비용 안전 관련 투자 비용이 확실히 좀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은 늘어날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으니까 뭐 제가 뭐 LCC를 타고 다녀라 못 타고 다녀라 타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이런 이슈가 있고 초이스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초이스를 하시는 차원에서 LCC 주가가 요즘에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6월 달쯤에 LCC 항공사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미리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라.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놀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LCC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교수는 어떻게 봐요, LCC? LCC 일단 TA홀딩스에 대한 쪽은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뭐 그 얘기들이 그럼 100%니까 넘어가고 네, 근데 네, 네.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실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쪽들 그런 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국민연금도 지금 뭐 그 대한항공 지분을 좀 늘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항공업계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또 한 번 그러니까 이게 뭐 추세를 크게 만들지 못하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게 박스에서 내려가면은 그렇게 또 한 번씩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박스인데 네. 아래로 기울기는 박스인데 위로 기울냐 이거죠. 그렇죠. 오늘도 올라가시나? 보게 되면 위로 올라가면 박스가 나오나? 예예. 예. 그 오늘도 지금 완전 되면... 하향에서 조금 누워 있죠 지금이 그죠? 맞죠? 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오늘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못난이 기업들 그런 것들이 한 번씩은 또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나름 인정하잖아요. 네. 제가 비행기는 좀 알잖냐. 네네. 인정하죠. 비행기는 그렇죠? 비행기 인정해야 돼. 네. 편의성 이런 거 다 그 개인적인 취향이잖아요. 네. 저는 비싼 걸 안 타요. 그냥 최저가로 사요. 근데 가까운 거리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조금 멀다, 뭐, 좀 멀리 가면 이게 왜냐하면 5시간 이상 가는 거가 그래서 뭐 737 이상 막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가기 시작했거든요. 저비행항공이 이제 저비행항공 곧 미국도 가면 본토도 갈 수 있어요. 안 갈 뿐이에요. 하와이 간다는 건 본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있는데, 하여튼 좀 지금 판단을 하기 나름이죠. 나 좁고 이런 거 괜찮다. 네? 그리고 난 저는 이래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내려가는 효과예요. 예를 들어서 그 서울에서 저기 하와이를 50만 원에 찍으니까 아시아나도 보여드렸잖아요. 아시아나도 50만 원에 가는 거예요. 대한항공도 60만 원에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하와이 항공도 뭐 60만 원에 가고 이런 거거든요. 전반적인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마지막까지 줄어들면 아 이거 뭐 조금 자리 조금 좋은 거 하면 뭐 10만 원 더 내라 그러고 예? 비행기는 정말 이렇게 가고 좁혀서 가고 막 이러니까 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가까운 거리 뭐 제주도 가는데 뭔 상관이겠어요. 일본 1시간 가는데 뭔 상관이겠어요. 중국 2시간 가는데 뭔 상관이겠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 제가. 개인 성향이죠. 야 그것도 중국 가는데 이것도 싫고 좀 이런 게 서야 되는데 야 나는 아이 그것도 싫어 번잡한 거 싫어 나는 300만 원 내고 비즈니스 탈래 이런 사람 있잖아. 다 제 각각이야.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각각이라서 저 선호도를 제가 누구 강요할 필요 없고 저는 어저께도 한참 친구를 얘기했는데 자기가 입맛에 맞는 걸 먹는 걸 갖고 안 먹는 걸 갖고 뭐라고 하는 건 좀 싫어요. 다 취향이잖아.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객 수요는 항상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5년 전 세계 항공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저비항공이 생기고 말씀드렸다시피 유가도 붙잖아요. 네. 울트라. 울트라. 울트라 막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이게 전반적인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또 M&A 하거나 또 커지겠죠. 전 대한민국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면 아시아만 해도 60개예요. 저비행 항공사가. 근데 그런 건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트남을 자주 가게 된 건가 비아젠가 그 걔네가 생기면서 값이 막 반토막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대한항공이 고급 서비스를 한다 그래도 어떻게 7, 80만 원 어떻게 받아. 아 솔직히 그니까 떨어뜨린 효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됐다. 심지어는 베트남 항공 있죠. 베트남의 국적사. 네. 국적사도 가격이 그 안에 국내선도 가격 내리고 있어요, 요새. 내가 그런 것까지 보는 사람이야. 네, 그리고 일부러 뛰어갖고 잘 안 되는 거 민영화주고 막 그래요. 베트남. 요새 막 한 뉴스예요. 베트남 뉴스가. 제가 어떻게 보냐면 제가 베트남 한인신문 자주 봐요, 요새. 진짜로. 글 쓰는 게 있어갖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그게 거짓말 잘 안 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은. 그래서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보죠. 네, ETF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 ETF? 사실은. ETF 내가 좋아하는데? 그쵸. 요즘에 저도 그래서 관심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나랑 같은 관심을 가지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요즘에 주식시장 보면은 사실은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또 나오는 게 중위험, 중수익 이슈도 많이 나오고. 중위험이 뭐야?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다라. 아, 중간 위험. 그렇죠. 나는 갑자기 귀에 중위험이 나오네. 나는 그래서 과연 중위험이 존재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중위험이 뭐 있어 주식에. 그래 그 뭐하림 도지. 네. 아 삼성 SDS 빠지는 거 봐. 삼성 물산 봐. 예.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죠.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ETF가 중위험 중수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요즘에 그 국민 재산 증식 프로젝트가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 최대 수혜주가 ETF가 될 것이다. 월급이나 얘기가. 달라 그래. 누가 월급이나 올려달라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거 말하는 정부 누구 있으면. 전 월급을 안 받으니까요. 아 그렇죠 교수님. 네. 네. 우린 다 3인방 프리랜서 3인방이야. 네. 그렇죠. 방송이라도 프리랜서 3인방으로 가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IFA라든가 독립투자자문업 그다음에 ISA 그다음에 로봇 어드바이저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수혜주가 뭐가 될 것인가 뭐 IFA인가 ISA인가 뭐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은데 결국 ETF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 했든 수수료를 취하죠. 그런데 불구하고 주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 수수료를 더 취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 수익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ETF 상품이 깔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그 ETF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펀드입니다. 펀드인데 이 펀드를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혜택을 좀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운용 주체가 이제 네 군데가 있어요. 원래는 대표적으로 세 군데 정도 있거든요. 코덱스가 삼성자산운용, 타이거가 미래에셋자산운용, 킨덱스가 한국투자신탁운용인데 요즘에는 또 코세프가 뜨더라고요. 이게 이제 키움 자산운용. 아 키움? 네. 원래는 우리였는데. 울컨이. 뭐라고 코셉? 코세프. 아 그러니까 내가 말 LG에 사던 건데 인수하고 그래갖고 그게 바뀌었네. 우리 자산에서 했다가 그게 또 내가 예전부터 그걸 좋아했어. 거래 안 되지만 키움이 되니까 이제 그게 이것이 갑이지갑. 거래도 잘 돼?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딱 세 군데에 조금 더 강조해드려. 자산 운영만 자기 월급 올려받으시면 더 강조해드려. 딱 코세프가. 코세프는 어디 거? 키움 자산 운영. 오케이. 네. 딱 제가 저거 왔죠. 찾아갖고 키움 자산 운영을. 네. 원래는 막 그 글 우리 쓰실 때도 키움 자산이랑 꼭 써드려.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정신이 없어갖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장점은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비용이 세금이 줄어든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자동차 하나 현대 살까 기아 살까 고민할 거 없습니다. 자동차 하나 그룹으로 ETF로 사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비용이 적더라도 충분히 어떤 종목을 우량한 종목을 매수를 할 수 있다. 가령 삼성 그 전자를 100만 원이 넘는 걸 단돈 10만 원에 살 수 있죠. 삼성 그룹 자체를. 그게 장점이에요. 가장 큰 장점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펀드 그 매매하는 데 있어서 뭐 펀드 같은 경우는 일정 지점에서 혹은 일정 증권사에서 이렇게 보통 하게 되는데 뭐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 ETF를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요즘에 상품이 투자가 또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일본 자체를 또 사는 펀드도 많이 생겼고요. 아마 5월인가 6월 달에 베트남 펀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뭐 예전에 브릭스 펀드 안타까움은 좀 있겠지만 요즘에 다시 자금 들어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ETF에 대한 얘기가 계속 좀 아마 제가 알기에는 제가 그 요즘 영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 소위 그 키움 이사 있죠 이사 ISA에도 ETF가 될 거예요. 네. 네. 제가 알기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건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저도 옆에서 자꾸 베트남 해갖고 저도 베트남 한번 투자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환율 난 가기로 했는데 올려 오십시오. 계좌 틀어? 이번에 추석 때 아니면 12월에 계좌 틀어? 12월에. 아니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 주식을 사야지. 아니요 거기서 투자를 사는 다 뭐야 갖고 100명 쭉 데리고 가려고 베트남에 계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걔는 주식 투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캐시를 들고 그 내가 얘기했잖아. 네. 그리고 나한테 들어가지 사람 그런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베트남에서 또 얘기하는 게 거기는 회사 주가 앞으로 어떻게 올라간다는 IR을 딱 갔더니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 회사에서 작전하듯이 얘기해 준다고. 아, 그게 왜냐면 그게 아직도 그 내가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그건 다른 데서 들은 거예요. 그거는 그 올려하거나 그래갖고 현금은 갖고 다니는 거는 이거죠. 이게 자꾸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네네. 그래갖고 아직 그 저게 그게 뭐예요? 그게 그 뭐야? 차이니스 월 이런 게 전혀 돈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현금 계좌 입금 이런 거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온라인이 네. 그래갖고 우스갯소리로 네. 저 사이공에 뭐 하노이인가 저 호치민에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백으로 갖고 다니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런 얘기도 그리고, 있는 거지. 예 그리고 아예 그 그리고 공산당이니까 시장이 아직까지 아주 깨끗하지 않다고. 아 그렇죠. 그래갖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VNM 이런 것들이 네네. 대부분이 거기에 현지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로 많이 구성돼 있어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네. 네, 얘기 다 하셨나요? 네. 아, 잠깐 하나만 더. 그리고 펀드는 즉금을 해서 올해 들어서 이거는 제가 그냥 뭐 영업이 아니니까 이해만 하세요. 네. 근데 영업이 아니라는 있는 걸 말씀드리잖아요. 올해 해외 펀드 있죠. 해외 펀드가 여기도 팔잖아요, 맞죠? 킴주거도 팔죠. 해외 전용 펀드 비과세 해외 전용 펀드 5년인가 10년 동안 하는 거 그거 꼭 킴에서 가입을 해야 되잖아. 조금이라도 수수료가 싸잖아. 근데 그 상품은 어디 하나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때 혹시 권유자 할 때 보면 저는 아니니까 여기 높으신 혹시 권유자 없다 그러면 여기 알아봐 갖고요. 키워드림의 팀장님이 계시거든. 팀장님 성함 알아? 자기? 팀장님 성함 권유자 좀 넣어드려야 돼. 그래요? 어, 당연히 그런 거 증권회사 그런 게 좋지. 근데 저는 그런 건 모르겠는데 상품은 찍어드리잖아요.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팔리는 해외 펀드가요. 그 뭐냐 한국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베트남 펀드가 1등이에요 지금. 그게 5월인가 6월달에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건 ETF 얘기고 네. 펀드는 이미 팔려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자산운용의 그 컨설팅 해주는 친구가 윤항진 팀장이 거기 많이 그 컨설팅 해줘요. 아직 아는 친구예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100명 데리고 모시고 하실 때는 LCC 항공으로. 단점은 이제 거래량이 작은 거는 또 파산이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단점은 거래량이 적은 펀드는 좀 빠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매도 잦으면 수수료 나간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그렇죠.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그 금융상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주식이 갖고 있는 투명성이나 유동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 ETF 갖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법적 성격은 집합투자증권, 즉 인덱스 펀드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산투자는 뭐 주식은 안 되지만 인덱스 펀드나 펀드의 장점을 갖고 있는 ETF도 역시 가능하다라는 점을 네.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갖고 아니 계속 하셔도 돼요. 우리 네. 교수님은 아 그런가요? 내용이 너무 좋아. 그래서 상품 구조는 전체적으로 좀 코스피 이런 어떤 운용사라고? 키움 자산운용. 보면서. 키움 자산운용. 네 그거. 네. 네. 그래서 뭐 이거 구조는 크게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해외 ETF입니다. 2000조 시장, 뭐 200조 시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는 자산이 달라요. 우리가 한 10배 정도라고 하면 거기는 100배, 200배 뭐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년 만에 10조에서 20조까지 늘어났습니다. ETF 네. 시장이. 네. 그리고 해외에서는 개수로 보게 되면 7000개 정도의 네. 그 펀드 ETF의 종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것도 네. 머리 아프실 수 있겠지만 네. ETF도 머리는 아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부분은 단점이에요. 이 부분은 단점이고 네.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ETF 국가별 운영 규모를 보게 되면 역시 미국이죠. 미국 네. 쪽에서 2조가 넘는 이거 네. 달러입니다. 참고로 네. 2조 달러죠. 참고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82억 달러니까 한 20조가 작년에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 번째 안으로 작년에 들어왔거든요. ETF 시장으로. 네네. 그 중에서는 이제 뭐 블록, 에어세이, 그 다음에 벵가드, 그 다음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쪽이 대부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블랙록이 대표적으로 ETF 쪽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아 블랙록이랑 벵가드 이런 애 형들이 꽉 잡고 있지. 네, 거의 뭐 다 갖고 있으니까 맞아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형님 저 완전 큰형. 말씀을 해드렸듯이 우리나라 4년 만에 10조에서 20조 됐습니다.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형 펀드도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에 21조가 넘었는데 거기에 1조 정도가 그 해외 ETF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쪽에서는 한 19조가 좀 넘는 자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그 ETF가 되게 많았어요. 자산운용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뭐 세금을 줄이고 수수료를 줄이고 하다 보니까 버틸 수 있는 치킨 게임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도태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ETF 상품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1등으로 내려가서 어디라고? 키움 자산은 그렇죠. 아직은 작은데 거래가 적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 판이 커진 거 가지고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국민 연금 있죠. 그 다음에 그런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그쵸. 네, 공무원 연기금 있고요. 군인 공제가 있잖아요. 한번 말씀 안 드렸나요? 군인, 우리 국민연금에서 액티브 줄이고 패시브를 한다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작년에 있죠. 3년 연속으로 우리나라가 코스피대로 떨어진 거 아세요? 국민연금의 주식 부분의 수익률이 코스피보다 떨어졌어요. 근데 재미나는 거가 군인 공제랑 공무원 연금은 늘어났어요. 그 걔네를 3년 연속 이겼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바뀐 거가 그래서 패시브 한다는 게 패시펀드라는 그냥 지수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ETF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보시면 군인공제랑 공무원연금이 2년 전부터 ETF를 해갖고 ETF 중에 한 12% 정도 돼요. 그래갖고 올해 국민연금 5% 늘리라는 하겠다는 거 처음으로. 그래서 ETF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급판. 그래서 코스프나 이런 것들이 코덱스보다 훨씬 거래가 잘 되잖아요. 삼성에서 운영하는 거. 예. 이래인가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여기서 훌륭하신 경영자께서 그런 인수하신 거 아시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합니다. 네. 다만 일단은 아직까지 규제가 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네. 싶고 이 규제가 풀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ETF 상품 종류가 더 다양화될 거예요. 지금 뭐 198개에서 200개 정도 된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이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가 괜찮다라고 하면 현대기아를 고를까 하는 게 아니라 자체를 그냥 다 사버리면 된다라는 차원으로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도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대한 얘기 있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정받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그렇죠. 구조가 인버스죠. 그런 거 많이 하시죠. 네. 대신 이제 금액은 수익을 굳이 크게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되게 안전한 국고채라든가 단기채, 통환채 같은 채권과 연결되어 있는 ETF도 있고요. 뭐 원유를 지금 직접 사고 파는 것보다는 또 ETF를 통해서 살 수 있다라는 부분 금 역시 동의를 하고요. 통화 역시 통화로 사실은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정말 많은 돈이 있어야지 수익이 내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통화도 ETF를 통해서 수익을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인도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도 역시 ETF를 통해서 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진짜 중위험 중수익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하나의 또 다른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ETF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열심히 해드렸는데 사실은 저보다 전문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제가 말하는 게 없겠어요. 또 왜 이러시나 또 송 교수님, 유 교수님께서 이러세요. 준비는 제가 다 하고 일단은 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아, 많이 올려주시고 혹시 글 쓰시고 할 때 포스팅 할 때 네. 코스프 강조해주시고 기움자사 운영 강조해주시고 빨간 줄로 우리는 3개가 아니라 4개의 ETF가 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돌출 건데요. LCC 얘기하니까 여기 그 소통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에? 어떤 분이 재밌는 게 있었어. 아, 그 캐나다에서 11시간 타고 올라왔는데 이코노미에서 좁아 죽었다. 어떤 분들은 뉴욕에서 15시간 걸렸는데 아, 저 맨날 그런 거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아, 이거 다 취향이니까요. 아, 네. 취향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앞서 이제 어떤 분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코노미 앉아만 있고 가만히 있으면서 오는데 좀 싸게 오더라도 그러면 뭐 비즈니스 이런 거 그 퍼스트 클래스 10,000원이거든요 뉴욕 이런 네. 거 버는데 뭐 그거 좋을 수도 있고 뭐 다 취향이잖아요. 네. 아, 이렇게 의견 나누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혹시 그런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바이오. 아, 바이오 좀 네. 이따가 하고 그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연준에서 올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지금 일부에서 배팅에 대한 쪽 달러와 약세에 대한 쪽에다 배팅하고 네.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6월 금리 인상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뭐 12월 달 한 번 정도가 가능할까 네. 뭐 이런 정도에 대한 시각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곳 의견이 아니고 스탠다드 차타드 그래서 이제 얘기한 거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올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경제 지표를 보다 보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도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지출과 고용률 등 수치상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을 부양한 요소들의 실체가 부실함으로 인상이 실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기준 인상에 대한 기존 예상보다 더디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미국 그 채권 수익률이 이제 막 떨어지는 형태가 막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올해 대선이 시작이 되는데 네. 또 이 대선이 시작이 되는 것 올해 대선 미국 대선. 아, 미국 대선. 미국 대선 때문이라도 지금 어떤 그 쉽자리 어떤 정책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긴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겠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을 하더라도 올해 한 번, 그것도 하반기, 그것도 한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뭐 이런 식에 대한 시각들 아니면 올해는 못하고 내년 뭐 이런 식에 대한 시각들에 대한 쪽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게 그 지금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시뮬러 얘기 네. 잠깐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워낙 말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드리면요. 뭐 다 돈 데리고 얼마 돈 벌다 이런 건 다 말아서 얘기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2조를 벌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거는 약간의 회사치 얘기인데요. 그 어떤 사실관계냐 보면 걔네 오리지널 약품 있잖아요. 존슨앤존슨에서 갖고 예. 있는 거. 그거가 지금 미국 기준이 네. 4억 5천 달러, 5천만 달러 차입니다. 네. 미국 기준. 네. 예, 근데 얘네가 이제 파이자를 통해서 판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 30% 정도는 가격을 싸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바퀴 쉐려갖고 거기서 예를 들면 10% 차지하고 20% 차지하면 되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 그리고 자기는, 그러면, 잔슨 앤 잔슨 내릴 거 아닙니까, 가격은. 그래서 어느 정도 뭐 합리적인 가격이 나오겠죠? 그건 맞는 얘기. 그런데 2조라는 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그거의 상위 쪽에 그 물질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그것까지 올라가면, 그것까지 올라가면 20조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허가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 가면 20조고, 20조의 10% 정도를 차지하면 우리가 2조 되지 않겠느냐는 거가, 그래서 나온 게 2조다. 예, 이건 아무 얘기도 아니고, 회사 측의 주장인데 맞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많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증권사도 많고, 아마 얘기도 많이 들었고, 아주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증권사에서 말하는 거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있어요. 회사 측보다는. 왜냐하면, 뭐, 그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약 에너지의 상당수는 요즘은 약학과 나온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약학, 예를 들어 전문대학, 아니면 박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이 어렵지만, 진실되게 쓰는 거, 좀 신뢰성이 있을 것이다. 워낙 개인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저도 모르고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바이오 시밀러 얘기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무슨 회사 애들 이런 애들도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엔터테인먼트가 그 공시하듯이 이것도 사업 목적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준비하겠다 그러면 시장만 좋으면 분위기 타면 10배 갈 수 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확인하시려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시면 되는데 바이오 시뮬러 갖고 이건 어디에 들어가면요. 저기 있죠. 지금 대한민국 오늘 현재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 가면 지금 진행장에 딱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가시면 돼요. 몇 가지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12개 품목에 대해서 국내 임상시험 중이에요. 13개도 아니고 14개, 딱 12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기 안 나오는 것들은 회사 측 얘기고 기대 얘기다. 그래서 임상에 아직 안 간 것들이다. 그래서 그런 거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맞다 틀린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딱 보면 나옵니다. 삼성바이오, LG생명, 슈넬, 대웅제 이런 것들이 12개, 뭐 종구당에 뭐 이게 들어있다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희가 제가 에너지도 아니까 모르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 얘기 잠깐 해드리면 우리 오늘 이것 때문에 나왔는데요. 정말 여기서부터 초집중. 이거 안 보시면 후회입니다. 후회. 1번 한번 쫙 눌러보세요. 지금부터 핵심 보여드릴게요. 핵심. 진짜 중요한 거. 이제 진짜 중요해요. 지금 이거요. 예. 네. 저 사진을 좀 지워주세요. 화면 지워주세요. 이제 크게 보여드리니까요. 이게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IBB잖아요.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툭하면 그 언론이라는 데서 뭐 바이오 주식이 IBB 뭐 나오잖아요. 그게 제일 위 겁니다. IBB예요. 예? IBB는 엄청 올랐다가 이제 떨어져 있어요. 그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30% 떨어져 있단 말이죠. 이게 작년 고점 대비 떨어지는 게 IBB예요. 두 번째 보여드릴 게 VHT입니다. ETF인데요.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려요. 나는 바이오 주식만 하겠다. 바이오 주식에 좀 그 오리엔트해서 하겠다 그러면 IBB를 사시면 안 돼요. IBB는 일반 제약이랑 일반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 제약 있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제네릭하고 이런 그 일반 의약회사들 있죠? 거기 수백 개가 들어있는 게 IBB입니다. IBB. 그래서 사람들이 뉴스에서 나는 바이오 중심을 보고 있는데 에? 바이오 주식 관심인데 미국의 바이오 주식이 떨어졌다 할 때 IBB 얘기하는 거는 대단한 죄송한 얘기지만 그 무식한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 너무 더 포괄적인 우리를 보면 의약 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IBB. 두 번째 게 적으세요. 적어 지금. MBI. VHT. 네. MBI 또 뭐야? MBI 나스닥 바이오 인덱스. 아 그게 아니야. 예. VHT를 적으세요. 네. VHT는 바이오만 집중된 ETF예요. 이걸 살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일반 제약이 아니라 바이오 흔히 해서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 있죠. 네. 바이오 시밀이랑 바이 오리지널 하는 애들. 네. 걔네들의 바이오예요. 예? 그게 VHT예요. 이거는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최근에 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죠? 이게 3년짜리 흐름이고요. 이렇게 되어있고요. 아래 게 뭐냐, 초록색이 뭐냐면 이게 제가 강조드린 거예요. 이 두 개보다 강조드린 게 이거가 뭐냐면 IHI 저거. IHI. 이게 메디컬 디바이스입니다. 의료기기. 깔끔하게 사상체육까지 지금이요. 사상체육 흐름이잖아요. 5년짜리 들어갑니다. 2년짜리 볼게요. 2년짜리 땡겨봅니다. 2년짜리 땡겨보면 2년짜리 별 차이 없어. 1년짜리 봐. 그러면 이게 1년을 보면 초록색 제일 위가 있죠? 네. 초록색. 디바이스, 디바이스. 디바이스, 예를 들어서, 뭐, 주사기도 있고, 거기 뭐, 배드도 있고, 엑스레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말한 치과 기계도 있고. 그 다음이 뭐냐면 VHT예요. 바이오만 하는 거. 이거는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또 이거를 올해 들어서 보죠. 올해 들어서. 확실하게 차이 나죠? 올해에서 어느 게 올랐어요? 이게 제로 올라왔죠. 제로 올라왔죠. 이것만 유리하게 플러스 남은 다 마이너스야. 여기서 깔끔한 박수 한번 치자. 박수 한번 쳐. 박수 한번 치고 이런 방송을 해야지. 오늘 또 이거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오늘 분위기가 좋아야 돼. 오늘도 한 달에 한 번 회의잖아. 높은 분 모시는 회의인데 우리 방송 좋다는 걸 우리 사람들이 좀 찍어주셔야 돼요. 전화 좀 더 걸고 이거 키움 채널 키 중에서 이 방송이 제일 좋더라 이런 네네. 얘기. 이거 어디 가서 못 듣는 얘기. 제가 제일 중요하는 건 인생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오리지널리티거든. 독창성이거든요. 독창성 없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제가. 그래갖고 우리나라 드라마는 하나랑 다 똑같대요. 잘 안 보는 거거든요. 독창성이 없기 때문에. 딱 이거예요 이거. 이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뭐 메디컬 디바이스는 전 선호하지만 뭐 그 여러분 따라하시라는 거는 제가 감히 그런 말씀도 안 드리고 중요한 건 뉴스나 이런 게 말할 때 바이오 주식에서 IBB가 오늘 뭐 떨어졌는 올랐다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찢어버려. 그런 얘기 방송하는 놈이 있으면 꺼버려. 꺼버리고 어디로 옮겨? 머니투데이 방송 올리고 이거 할 땐 저희 방송할 때 이걸 봐야 돼. 이게 핵심이야 핵심. 진짜 그렇다 하지 않냐? 다시 한번 정중하게 빡빡 짝짝짝 다시 한번 찍고 하고 나서 이걸 짝짝짝 계속 찍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1부를 끝내는 거로. 네. 알겠습니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